그 많은 그리움을 편지로 쓰세요. 사연이 너무 많아 쓸 수가 없으면 백지라도 보이죠. 지워도 지워도 지울 수 없는 백지로 보내신 당신의 마음 읽어도 없을 거예요.